법정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27일 동안 내내 우리 의식을 어지럽혀왔던 비방과 인신공격, 흑색선전, 이 모두가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밤은 가장 많이 깨어있는 밤이겠지요. 참 좋은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개표 방송 듣고 싶으시죠? 듣고 싶은 분들은요, 한 시간만 참으세요. FM 영화음악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60분 동안 함께 하시고요. 2시에 채널 돌리세요. 자, 오늘 첫 곡은 만홍의 샘 중에서 만홍입니다. 세르스라마가 부릅니다. 영화 만홍의 샘 중에서 만홍, 세르즈라마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는요, 닥터 지바고입니다. 닥터 지바고는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대하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파스테르나크는요, 그 소련의 시인이며 소설가로서 그가 지닌 개인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숙청 대상이 됐던 그런 문인이죠. 이런 점에서는 영화 속의 유리 지바고와 그 보리스 자신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유리 지바고는 바로 보리스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닥터 지바고 이 작품은 그 보리스가 소련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노벨상 수상을 거부했던 사건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화제작이었죠. 이 소설의 근간이 되는 것은 1914년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과 그 후 17년에 발생했던 러시아 혁명입니다.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학,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Yevgrav Andreevich Zhivago. I'm looking for someone. Do you understand? 혁명 후의 소련. 예프그라프 장군과 맞은 에뜬 모스크바 여자 노동자는 자신의 이름을 토냐 코마루바라고 밝힙니다. You sit down. Your name is... Tonya Komarova, Comrade General. They found you in Mongolia, didn't they? 장군은 그녀에게 조카 딸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책 한 권을 꺼냅니다. 라라와 지바고의 시집. I forgot. 이 시집 속엔 두 남녀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예프그라프는 남자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의 딸이 자신의 조카라고 얘기합니다. No. Can you read? Yes. Lara. A cycle of poems by Y.A. Zhivago. Not me. My half-brother. The person I'm looking for would be this man's daughter. This would be her mother. Lara. Did anybody ever call your mother Lara? I don't know. I don't think so. 네가 바로 그 딸이 아니냐는 뜻이죠. 토냐는 부인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물론이고 어릴 때 잃어버린 어머니의 이름도 모른다고 말하는 토냐. 장군은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see, he lost his mother at about the same age you were when your mother lost you. 이 사람도 어머니를 잃었지. 그때 이 사람 나이는 네가 어머니를 잃을 때와 똑같아.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유리지바구는 어머니의 무덤에 꽃을 얹습니다. 죽음을 슬퍼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어머니가 없는 첫날밤입니다. 어린 유리는 잠들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단 하나의 유품, 발랄라이카. 이 악기를 쳐다보고 있는 유리의 귀에는 평소 어머니가 들려주던 연주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어머니 친구의 손에 자란 유리는 세월이 흘러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시도 발표하고 있죠. 17살의 라라. 그녀는 양장점을 경영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라는 집에 오는 길에 경찰에게 붙들린 파샤를 만납니다. 파샤는 거리에서 평화 시위에 관한 전단을 유포하고 있었죠. What's your name? Antipa. Address? 15 Petrovka. I'll have these. We have permission from the chief of police. Yes? Well, you'll claim them at the station. When? How? If you like. Very well. Pasha! He's my brother. Well, take him home, miss. Before he gets into trouble. 연행되려는 순간 오빠라면서 파샤를 구해내는 라라. Pasha, please. It's got to be done. Oh, Pasha, why has it got to be done? For them. 파샤는 볼셰비키 추종자는 아닙니다. 다만 혁명을 원하는 의식 있는 청년입니다. 파샤는 라라에게 왜 오빠라고 그랬냐며 따집니다. 사실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였지요. No. The Bolsheviks don't like me and I don't like them. They don't know right from wrong. Oh, Pasha Antipov, you're an awful prick. Why did you tell him I was your brother? Well, what else could I have told him? You could have told him I was your fiancé. Pasha, don't be silly. I'm... Monsieur Komarovsky has come to see my mother on business. 라라의 집에는 코마롭스키라는 법률 고문이 와 있습니다. 그는 어디 와도 줄이 다 있는 수완 좋은 사업가입니다. 라라의 어머니와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라라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볼일을 마친 코마롭스키는 집을 나서려다 문득 라라를 봅니다. How old are you now? 17, monsieur. 그녀의 아름다움을 새삼 발견하는 코마롭스키. 그의 눈이 라라의 눈과 마주치지요. Pasha 주도로 평화 시위가 있던 날 밤, 라라는 코마롭스키와 첫 외출을 합니다. It is. Why not Viktor Ippolitovich? I can't.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과 춤을 즐기는 두 사람. 그들에게도 시위대의 합창 소리는 들려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라라는 코마롭스키와 뜨겁게 키스합니다. 혁명밖에 모르는 파샤를 보다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자신을 성숙한 여자로 취급할지 않은 이 코마롭스키에게 이 순간 끌려버린 것이죠. 두 사람이 지나간 바로 그 길에 잠시 후 평화 시위대들이 나타납니다. 형제와 평화, 정의와 평등과 빵. 이렇게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던 이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기마병들이 시위대를 무차별하게 학살하기 시작한 거죠. 베란다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유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급하게 뛰어나가서 다친 사람들을 돌보는 유리. 하지만 군인은 들어가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소리치죠. 겟 인사이드. Yuri, please. No trouble. Take him inside, sir, or I'll put him under arrest. Yuri, I beg you. Tony is coming home tomorrow. The 다음 날, 토냐가 유학지 파리에서 돌아옵니다. 그녀는 유리를 키워준 귀족 집안의 딸이지요. 유리와 토냐는 서로 좋아합니다. 오, I bought you this. It has a piece in it about young Russian poet. Oh, good. Thank you. Does it mention me? It begins with you. You're the best. 토냐는 유리를 재능 있는 러시아 시인이라고 소개한 파리 신문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Head over heels. Anyushka, stop it. Good marriages are made in heaven, or some such place. Viktor Ippolitovich. Pasha. 한편 진압군에 의해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파시아는 라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권총 한 자루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지요. I don't for a day or so. Will you do something for me? Oh yes, what? Hide this. Oh, throw it away. No. There will be no more peaceful demonstrations. 그는 이제 평화 시위는 끝났다고 분노합니다. 돼지들이 춤추고 놀고 마시는 시간에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이 무참히 죽어갔다고 소리치는 파샤. 그는 자신의 혁명 의지를 더욱 다져나갑니다. Sorry, I'm late. I've been waiting nearly an hour, Victor. Have you ordered? No. Well, should have done.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코마롭스키와 비밀스런 만남을 계속하는 라라. 그녀도 자신의 방황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라의 어머니가 어느 날 약을 마셔버립니다. You show it to somebody if you lose your way. Professor Boris Kurt. And you find him. Now go on. Professor Boris Kurt! 당황한 코마롭스키는 의사인 보리스 교수를 몰래 부릅니다. You know what it was? Why the devil didn't you get a local doctor? I couldn't. No, I suppose you couldn't. Come on, then. Turn her over. 조수로 따라온 유리. 그는 라라와 코마롭스키가 몰래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리가 라라를 처음 본 순간이지요. 코마롭스키는 라라와 함께 파샤를 만납니다. 그는 두 사람의 결혼을 좀 늦출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파샤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자신은 혁명에 투신했으며 내년에 결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You probably find this situation comic. We don't. We're going to be married next year. 집에 돌아온 코마롭스키는 파샤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Lara, I am determined to save you from a dreadful error. There are two kinds of men, and only two. And that young man is one kind. He is high-minded. He is pure. He's the kind of man that the world pretends to look up to and in fact despises. 남자에겐 두 종류가 있지. 하나는 파샤처럼 고결하고 순수한 쪽이야. 세상은 그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멸해. 그런 남자는 불행을 가져오지. 특히 여자들에겐. 또 한 종류는 고결하거나 순수하진 않지만 살아있는 남자들이야, 라라. 넌 파샤와 결혼하면 불행해져. 왜냐고? 여자에게도 두 종류가 있기 때문이야. 넌 네가 알고 있는 듯이 첫째 종류는 아니야. 넌 음란한 여자야. I am not. We'll see. 코마롭스키의 말에 화가 난 라라.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마음과는 달리 그를 서서히 받아들입니다. 코마롭스키는 방을 나가면서 라라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 우린 서로 즐겼으니까. And don't delude yourself. This was rape. That would flatter us both. 분노감에 사로잡히는 라라. 그녀는 파샤가 맡긴 권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코마롭스키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도중에 파샤를 만납니다. 라라, what's the matter? We had an appointment this evening, Lara. Where are you going? Haven't you read the letter? I left a letter. I've not been home. I'm going home now. 하지만 할 말은 편지로 다 했다면서 외면하는 라라. 이상하게 생각한 파샤 역시 그녀의 뒤를 따릅니다. 귀족들의 성탄 파티.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집주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리 집하고는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으며 토냐와 결혼하기로 했다고요. Silas! Silas, everybody! Silas, please! I have a very delightful announcement to make. Oh, Madame Sventitsky. Yes, why not? Aha! I have to announce that Dr. Yuri Zhivago, yes, Dr. Zhivago, he came third in all Moscow. Now listen, please, please. Dr. Zhivago is betrothed in marriage to... 그 순간 울려 퍼지는 한 발의 총성. 라라가 코마롭스키를 쏜 것이죠. 총알은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파티장은 긴장감이 맴돕니다. 그때 뒤따라온 파샤가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라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두 사람을 지켜보는 유리의 눈빛이 유난히 강렬합니다. 세월은 흘러 유리와 토냐는 부부가 됐고 라라도 파샤와 결혼했습니다.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리는 군의관으로 참전합니다. 라라의 남편 파샤 역시 지원해서 전쟁에 나가고요. 레닌의 볼셰비키 당원들은 전장에 와서 지친 병사들을 부추깁니다. 반란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혁명 기반을 점점 더 닦아나갑니다. 전쟁 중에 어느 날 도망병 무리와 신규 교체 병력이 마주칩니다. 도망병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체 병력을 장악해버립니다. 이 도망병 무리 속에는 라라가 있습니다. 남편 파샤를 찾으려고 간호병을 지원했던 거죠. 그리고 신규 교체 병력 속에는 군의관 유리가 있습니다. 반란 와중에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치료하다가 드디어 두 사람은 만납니다. 군의관과 간호병의 관계로요. You know, you often look at me as though you knew me. I have seen you. 4 years ago, Christmas Eve. Were you there? No wonder you look at me. Did you know Victor Komarovsky? Yes, I did. 자기를 아느냐고 묻는 라라. 그녀에게 유리는 말합니다. 4년 전 성탄 파티에서의 총격 사건을 지켜봤다고, 그리고 당시 두 남녀의 용감한 행동에 압도당했었다고. 두 사람은 알듯 모를 듯 자신들의 감정을 숨긴 채 본분에만 충실합니다. 그건 부상병을 치료하는 의료활동입니다. 마침내 레닌이 모스크바에 입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리고 부상병의 치료도 거의 끝나갑니다. 6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던 라라와 유리, 두 사람은 헤어질 때가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You ever come to Moscow? From Grado. If only there was someone to look after you. But of course, if there were, I'd be destroyed by jealousy. Shabago, don't. 라라에게 의지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유리. 하지만 유리는 그동안 마음 깊이 라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애정을 고백합니다. 다림질을 하던 옷을 타는 줄도 모르고 그를 쳐다보는 라라. 라라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6개월 동안을 함께하면서도 결코 내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기에는 이제 곧 헤어져야 하니까요. Goodbye, Shivago. Goodbye. Thank you. Lenko. 유리는 멀어져가는 라라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볼 뿐입니다. 유리 역시 모스크바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우선 볼셰비키가 그의 집을 접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식량을 배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겨울인데도 땔감이 없어서 온 가족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 유리는 나무 담장을 몰래 떼어냅니다.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경찰. 바로 유리의 이복형 예프그라프입니다. 그는 유리의 시가 퇴폐적이고 부르주아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다가올 숙청 작업에서 유리가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그런 암시를 주죠. 이를 눈치챈 유리의 아내 토냐는 옛 고향인 마리키노로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프그라프는 동생의 가족을 위해서 여행 허가증을 마련해 줍니다. 기차 여행 도중 유리는 라라의 남편 파샤를 만납니다. 그는 스트릴니커프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She's in Yuryatin. Yuryatin. The private life is dead. 그는 유리에게 라라가 바리키노의 이웃 마을인 유리아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큰 기쁨에 빠지는 유리. 유리 가족은 바리키노에 도착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지내던 유리는 어느 겨울날 창이 낀 서리를 닦아내고는 저 너머 마을 유리아틴을 봅니다. 라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의 마음을 마치 알기라도 했다는 듯 아내 토냐는 유리아틴에 한번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곳엔 도서관도 있다고 말이죠. 유리아틴 도서관. 시카고. Yes. 라라가 먼저 유리를 발견합니다. 기쁨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라라. 유리도 그녀를 알아챕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서로를 쳐다볼 뿐입니다. 라라의 집에 온 두 연인은 뜨겁게 사랑을 나눕니다. 유리의 품에 안긴 라라는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하지만 유리 역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Stone here with you. All of us. Sasha. Of course. What are we going to do? I don't know. I 몰래 계속 라라의 집을 찾아가는 유리 집하고 하지만 두 번째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된 아내 토냐를 보면서 유리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라라에게 단언합니다. 이젠 다시 오지 않을 거요. 라라는 울기만 합니다. Yes, my darling, do what's best. I am not coming back. I understand. But never, Lara. You understand? Do you believe me? Yuri가 절망스럽게 묻습니다. 내가 오지 않겠다는 말, 그거 믿소. 그때서야 라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오던 유리 앞에 별안간 수십 명의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백군 빨치산들이었죠. 그들은 유리에게 군의관이 되달라면서 강제로 그를 끌고 갑니다. Comrade Doctor, I need a medical officer. Sorry, I have a wife and child in Varikino. And a mistress in Yuryatin. Comrade medical officer, we are red partisans. And we shoot deserters.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불행은 이후 유리와 가족들을 영원히 갈아놓고 말지요. 또다시 전선에 투입된 유리. 백군과 적군의 내전은 그칠 날이었고 마을들은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이리저리 피난다니는 주민들. 유리는 어느 날 이 피난민 대열에 끼어서 부대를 탈출합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눈보라를 맞으면서 집으로 향하는 유리. 그의 눈에 아내 토냐와 가족들이 보입니다. 토냐! 토냐! 사샤! 토냐! 토냐를 애타게 외치며 쫓아가 보지만 그들은 토냐! 다른 사람들이었지요. 토냐! 헤이! 얼어붙은 몸으로 유리아틴까지 온 유리는 라라의 집을 찾습니다. 옛날처럼 숨겨둔 열쇠를 찾기 위해서 손을 뻗는 순간 그는 한 장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라라의 글씨였지요. 로드, what happiness. They say you are alive. Someone saw you near the town. I take it you've gone to Barikino, so I'm going there myself with Katya. But just in case, I've left a little food, boiled potatoes mostly. Put the lid back on the pan.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당신이 살아있다니. 혹시나 당신이 바리키노에 가 계실까봐 그곳에 갑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찐 감자도 있으니 쉬고 계세요. 전 지금 미칠 듯이 기뻐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 라라의 집. 유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그만 기절해버립니다. 도냐! 도냐! 유리! 도냐! 토냐를 외치던 그의 눈앞에 서서히 비춰지는 여인. 바로 라라였지요. 라라는 유리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네줍니다. 아내 토냐가 보낸 것이었죠. 라라는 유리가 실종된 후 토냐가 집에 왔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마이 디어스 디어, I'm sending this to Larissa Antipovas because if you are alive, which God grant, I think that is where you will go. We have a little daughter, Yuri. Did you know? Her name is Anna. Father sends. 편지는 새로 태어난 아기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으며 가족 모두는 러시아를 떠나 파리로 갈 것이란 내용이었죠. 유리, when they got away to Moscow, she left something here. 라라는 괴로워하는 유리에게 토냐가 맡겨둔 것을 건네줍니다. 바로 어머니의 유품, 발랄라이카였죠. 눈이 내리던 밤, 한 남자가 라라의 집을 찾아옵니다. 바로 코마롭스키였죠. 그는 기회주의자답게 이미 멘쉐비키의 고위 간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에게 자신과 함께 떠날 것을 제의합니다. is how I can help you. You? You come with me as far as the Pacific coast. And from there you can go where you like. To Paris or not. I think you'd better go. 유린은 거절하지요. 당은 이미 라라가 볼셰비키 스트레니커프 파샤의 아내란 걸 알기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이번에는 라라를 설득합니다. 라라 역시 거절합니다. Go away. More of your high-minded lunacy. You have a child to think. 화가 난 코마롭스키는 외칩니다. 고고하고 순결한 채 해봐야 인간은 모두 진흙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야. 유리는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I came to you in good faith. You stay here then. I get you this time! Your distance, do you hear me? 라라와 유리는 이제 서서히 자신들의 운명을 예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오고 있는 것이라면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유리. 라라. 응? It's rubbish, Lara. Yes, rubbish. I wish it never happened. Does it matter? Doesn't it? Not to me. 두 사람은 바리키노로 갑니다. 유리는 바리키노의 집에서 어릴 때 공부하던 책상을 발견합니다. 늦은 밤, 유리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라도 하듯이. 그런 유리에게 라라가 묻습니다. Wouldn't it have been lovely if we'd met before? Before we did. Yes.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아이가 있다면 산에 가져올까요? 계집애 가져올까요? I think we may go mad. 유리는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라라가 다시 말합니다. You're right today. No, not today. 전 일생 동안 그런 행복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라라. 그녀는 유리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Victor! We thought it was... Quite. 쿠마롭스키가 다시 두 사람을 찾아옵니다. I wonder if you mind, comrades? 그는 유리한테만 살짝 얘기합니다. 라라의 남편 스트릴니코프 파샤가 멘셰비키에게 붙잡혀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미끼였던 라라도 쓸모가 없어져서 내일 처형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리, 그는 라라를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은 썰매로 뒤따라가겠다는 유리. 하지만 라라는 그가 오지 않을 것이란 걸 압니다. 얼어서 열리지 않는 2층 창문을 깨고 라라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유리. 그는 이제 라라와 영원히 헤어진 것입니다. 8년 후, 심장병이 깊어진 유리는 어느 날 전차를 타고 가다 차창 밖 라라를 발견합니다. Please. 전차에서 내리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차에서 내린 유리. 8년 만에 라라를 본 감격과 충격 때문에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라라를 외쳐대지만 숨이 막혀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라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길에 쓰러진 유리.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예프그라프 장군에게서 여기까지 얘기를 들은 토냐. 유리와 라라 사이의 딸 토냐는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놓는 바람에 미아가 돼버렸다고요. 예프그라프 장군은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코마롭스키였으며 진짜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쉽게 딸을 잃어버리겠느냐고요. This man was your father. Why won't you believe it? Don't you want to believe it? Not if it isn't true. 발랄라이카를 메고 가는 조카 토냐의 뒤에서 장군이 소리칩니다. 토냐! Can you play the balalaika? Can she play? She's an artist! An artist? Who taught you? No one taught her. Then it's a gift. 그 악기를 잘 치냐는 말에 토냐의 남자친구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명인이라도 된 것처럼 잘 친다고요. 피를 통해서 물려받은 재능인 것입니다.